기다리며 모든 걸 잊혀야지. 꽃이 피는 날에는 나는 사랑할래요. 사라져버리고

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다른 지고 숨어오는 바람 소리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난 몰래 다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나가. 그 사람은 나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그댄 나 곁이면 무슨 속에 잠겼어요. 바다에 쌓아놓은 모래성처럼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부서지지 말들도 묻어 버리기 못다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지칠 냉정하게 떠나 꽃잎을 밟으면서 가요. 싶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밤을 지새워 꼬박 새워 눈물 도로로로 나의 두뺨에 내 가슴에 슬픔을 수놓았네 사랑하는 내 님이여 이 밤 지새워 보소서 불을 밝혀둔 내 창가에 꽃물결 릴렁이며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꽃이 피는 하늘 사랑합니다 밤하늘에 별이 뜨는 하늘 내가 죽어서도 못 잊을 님이시여 사랑하는 내 세워 보소서 불을 밝혀둔 내 창가에 꽃물결 릴렁이며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꽃이 죽어서도 못 잊을 님이시여 못 잊을 님이시여 가슴 어쩔 수 없어요. 견디기 힘든 아픔만 까맣게 태워버린 마음 허전해 뜨거운 가슴으로 길을 나서도 막상 갈 곳이 없어요. 다시는 볼 수 없는 아우리의 꿈. 바람에 취해버린 꽃처럼 가로등 위에 있었죠. 여인이여 내려지는 빗물을 어떻게 막으셨나요? 어제는 밤거리에 홀로서 그림자를 바라보았죠. 여의기어 비에 젖은 창문을 왜 닫으셨나요? 그댄 왜 긴긴 밤을 한 번도 창가에서 기대 서 있는 모습이 내게 보이질 않나? 왜 잊으셨나요? 어제는 밤거리에 홀로서 그림자를 바라보았죠. 여인이여 비에 젖은 창문을 왜 닫으셨나요? 그댄 왜 긴 긴 밤을 한 번도 창가에서 기대 서 있는 모습이 내게 보이질 않나? 왜 잊으셨나요? 그대 사랑 가을 사랑 파란 하늘 그대 얼굴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새벽 안개 그대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목소리는 그대 목소리